go naughty, go naughty, go go go. Yes. Yeah. Go naughty, go naughty, go go go. My name is back. Hi. Go naughty, naughty, naughty, naughty, naughty, naughty. Go naughty, naughty, naughty, naughty, naughty, naughty. Go naughty, naughty, naughty, naughty, naughty, naughty. Go naughty, naughty, naughty, naughty, naughty, naughty. 머리부터 발끝까지는 예뻐 눈이 부셔 희고 가는 다란 목소 You like the penis 아름다운 곡선 뒷목을 잡게 되네 아우 미치겠어 살면서 마주친 내 인생의 위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 분위기 Somebody call the 구급차 나를 망친 널 알고 싶어 Who you are Wanna be your love 갖고만 싶어져 Baby 널 보면 내 심장 멈추겠어 너무 배는 박 이 순간이 설레 너무 배는 박 잠깐 나를 볼래 너무 배는 박 아름다운 너 Come back, come back, come back, come back, baby 너무 배는 박 자꾸 마음이 설레 너무 배는 박 오늘 나랑 놀래 너무 배는 박 아름다운 너 Come back, come back, come back, come back, baby Yeah. 나는 이제 준비 와요 조심스레 네 뒤를 따라가요 무슨 말을 할까 머리 굴려봐요 미소를 지으며 조심스레 부르지만 넌 많이 놀란데 걸음이 느려지고 몸이 굳은 너 오해서 난 그냥 막 반한 거야 겁먹지 마 이런 거 처음에 난 웬만하면 솔직하니까 Don't worry baby you can be my captain 라라라라 후회하기 전에 라라라라 탈을 하기 전에 너를 잡을 거야 이러지 마 내게서 도망가지 마 순간이 설레 너무 배는 박 잠깐 나를 볼래 너무 배는 박 아름다운 너 Come back, come back, come back, come back, baby 너무 배는 박 자꾸 마음이 설레 너무 배는 박 오늘 나랑 놀래 너무 배는 박 아름다운 너 Come back, come back, come back, come back, baby 나나나나나나 Want you, want you, want you back Sing! Girl 머리, girl 머리, girl 머리, 머리 Girl 머리, 머리, 머리, 머리, 머리 Love and peace 내게 필요해 너 패션의 스타일 내게 완벽한 너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여도 난 믿어 너 너 때문에 머리가 아픈 girl 네가 근데 나를 거부해 그냥 괜찮은 남자인 너 이제 그만 흔들어 골머리 골머리 골머리 머리 머리 머리 머리 머리 너무 배를 막 이 순간이 설레 너무 배를 막 잠깐 나를 볼래 너무 배를 막 아름다운 너 Come back, come back, baby 너무 배는 박 자꾸 마음이 설레 너무 배는 박 오늘 나랑 놀래 너무 배는 박 아름다운 너 Come back, come back, come back, come back, baby 나나나나나나 Want you, want you, want you back Say Girl 머리, girl 머리, girl 머리, 머리 Girl 머리, 머리, 머리, 머리, 머리, 머리 나나나나나나 Want you, want you, want you back Say Girl 머리, girl 머리, girl 머리, 머리 Girl 머리